떠나 평범함까지 어쩔 수 없었어. 맘 편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던 everyday. 이런 내게 세상은 괜히 너무 밝아서 눈부심을 피해서 그늘로 숨었어. 시간 위에 난 띄워놓고 가라앉기만 기다리기만 했어 널 만나기 전에. 질 수